탕상 핫발 늙은 모친 조석 공대를 못 잊어요. 군신 유의 장한 충성 조정 사직을 못 잊어요. 규중 젊은 아내 절행 지사를 못 잊어요. 탕상 핫발 늙은 모친 조석 공대를 못 잊어요. 규중 젊은 아내 절행 지사를 못 잊어요. 나오더니 모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충천 눈살이 꽃꽃 아장아장아장 나오더니만은 여보나리 여보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. 위수 파광 깊은 물에 양주 서로 마주 떠서 맞추는 흥이 보던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빨리 청산 가신다니 이때라면 언제 와요. 말을 듣고 아니 내가 가기는 가도 옷 입고 가는 게 있네 그리요. 무엇을 그다지 못 믿어요. 당상 학발 늙은 모친 조섭 공대를 못 믿어요. 군신 후의 장한 충성 여장 사직을 못 잊어요. 교중과 젊은 나네 철의 의사를 못 잊어요. 아르르 아르르야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저 건너 변산 털반 남생이란 놈이 나오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가 집에 없으면 내 집을 종종 찾아댕기는 것이 흠이란 말이오. 그러나 그놈은 어두운 밤중이라도 누락내가 심이 나고 내 몸에 새는 꽃순내가 나니 자네는 꼭 냄새로 분간하소. 항상 학발 늙은 모친 조석 공대를 못 잊어요. 군신유의 장한 충성 조정 사직을 못 잊어요. 규중 젊은 아내 절행 지사를 못 잊어요. 항상 학발 늙은 모친